엄마 지금 독서실 간다니까. 학교 때려 찍으니 겁나지 이거 받은 거야 준비하네 벌써 설정 들어 제발 좀 너희만 살아가지고 유리 멘탈 보이 스톱 자신에게 물어봐 언제 네가 열심히 노력했냐고. 야마 내 꿈은 뭐래 야마 내 꿈은 뭐래 야마 내 꿈은 뭐래 네 꿈은 쳐 그 거래 거짓말이야 서툴 라이야 심미심미야 미시선 차이야 왜 자꾸 딴 길을 가래 야 너나 잘해 제발 강요하지 말아줘 라라라라라 내 꿈에 뭐래 내 꿈에 뭐래 뭐래 라라라라라 고작이 거니 고작이 거니 거네 오케이 지금 same day 반복되는 매일에 어른 누가 부모님한테로 바꾸 꿈을 주입해 장래 희망 number one 공무원 강요기 꿈은 아냐 구해 말 구원 투수 시간 낭비 야자에 도주 구른 아니 똑같은 사회에 반항해 특별사면 자신에게로 와 네 꿈의 프로파일 억담을 받던 인생 네 삶의 주어가 되어와 네 모습이 뭐야 지금 네 거울 속에 누가 보여 I gotta say 너의 길을 가라고 단 하루를 살아도 뭐라도 하라고 나의 감은 다 맞춰 네 꿈은 뭐래 야마 내 꿈은 뭐래 야마 내 꿈은 뭐래 네 꿈은 쳐 그 거래 거짓말이야 심심이야 미시선 차이야 왜 자꾸 딴 길을 가래 야 너나 잘해 제발 강요하지 말아줘 라라라라라 내 꿈에 뭐래 내 꿈에 뭐래 뭐래 라라라라라 고작이 거니 고작이 거니 거네 살아가는 법을 몰라 날아가는 법을 몰라 결정하는 법을 몰라 이젠 꿈꾸는 법도 몰라 노래 노래 노래 떠났다 이제 춤을 춤을 춤을 춰봤자 다시 꿈